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영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입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웅조선의 승리의 노래. 땅을 흔들던 위훈의 노래, 누리에 울려가던 승리의 노래, 미제를 타승한 영웅조선이 천만 년을 두고 부르고 또 부를 영광의 노래요. 호연을 헤쳐온 군기를 날리며 금별의 가슴을 번쩍이며 위대한 수령님 높이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던 그날의 그 감격이여, 그날의 그 발구름 소리여. 세조선의 푸른 하늘에 민주의 꽃 피는 온덕에 3년 세월 미제 원수들이 전쟁의 참화를 들씌웠건만 조선은 승리한 강산에 전승의 축포를 터치올렸거니 손을 흔드시며 손을 흔드시며 인민의 환호의 담례를 보내시는 수령님 우러러 자꾸만 들먹이던 가슴들, 호연에 구슬린 전사들의 두보를 타고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요. 가슴을 적시며 생각하노라. 탁월한 주체의 전략을 펼치시며 작전대우의 사색을 모으시던 영상, 달빛 흐르는 전선길에서 먼 후방의 지하공장에서 전쟁의 승리를 마련해 가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요. 포성이 울부짖는 전선길 천리, 전사들과 함께 산발을 넘으시며 전사들과 함께 강을 건너시며 전승의 길을 열어주신 거룩하신 그 좌우. 가림천의 물소리를 들으시며 보천보의 시가전을 지휘하시던 그날처럼 최전선 전호가에 나가시어 미제의 상승사단을 포위섬멸하신 수령님의 용활하신 그 전략. 위대한 수령님 진두의 소개시기에 조선은 승리한다는 하나의 신념을 안고, 조선은 승리한다는 무적의 힘을 안고 전쟁의 불길을 맞받아 나아갔다. 그 힘이 위훈의 날개 되고 불길이 되어 전사들은 육탄이 되어 나아갔다. 인민들은 불비를 누비며 탄약을 날랐고 포탄을 깎았다. 아, 혁명의 첫 군복을 입으신 그날부터 하늘 아래 호만영 다 넘으시며 이 세상의 불비를 다 해치시며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그의 둘이의 하나로 뭉친 조선은 미제를 발밑에 굽어보며 전승의 운덕 위에 솟아올랐거니 혈전의 불언덕을 넘어온 강철의 대오, 영웅의 대오, 오늘은 또 한 분의 강철의 영장,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최후 승리의 한 길로 나아간다. 일당대 강철의 무력이 굽이치는 조선, 강대한 영웅 조선. 이 땅의 원수들이 100번 달려들어도 조선은 언제나 승리하리라. 조선은 영원히 승리하리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의 승리의 날, 전승의 날로 아로새겨진 우리의 7.27.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에게서 항복서를 받아낸 승리의 7.27이야말로 당과 수령의 둘이의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운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의 명절이거니, 이 이 위대한 전승의 명절과 더불어 장장 60여 년 세월 조국 청사의 백전백승의 역사만을 아로새긴 우리 군대와 인내는 희세의 전출 명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영원한 승리만을 떨쳐갈 것입니다. 영웅조선의 승리의 노래,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